여자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당신 곁에 둥지를 튼 꿈 같은 세월 인생길 험한 길도 나는 두렵지 않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당신과 함께 할래요 함께 할래요